Okay. Let me get it on this one. Let's go. Go bam bam bam bi dam bi da bi dam bam bam bam bam bi dam bi da bi dam. 첫눈에 날 사로잡은 그녀 내게 너무 예뻐 눈을 뗄 수 없어 너에게 다가가 I show you what I got. 너와 함께면 baby 어디라도 가 눈이 의심해 너무나 아름답게 계속 봐도 들리지 않는 네 모습에 반해 잠시 넌 없는 세상은 안 돼 아마 너에게 난 이미 중독됐나 봐 yeah. Oh what's up what's up what's up what's up yeah what's up 들리지 않는 네 모습에 반해 너무도 아름다워 Baby 너는 너무도 아름다워 Oh what's up what's up what's up what's up Yeah what's up 그 got seven 그리고 밤밤밤 비담은 비담 너도 완전 하나만이 널 감당해 You're the only one 이제 난 믿고 따라와줘 의심하지 말고 이제는 나와 kick it 분명히 할게 나 같은 남잔 없어 더는 찔지 마 대신 I could do it slow slow 하나하나씩 baby 맘에 열어줘봐 너 하나만 보이는 내게 좀 다가와 She's nice.